울지마 바보같이 왜 울어 웃으면서 보내는지 막지마 막지마 가는 사람 찾지마 안녕하며 그냥 보내줘 살다 보면 도시로 기억이 안 나겠지 어쩌다가 한 번쯤 불쑥 생각나겠지 사람 하나가 그런 헛소리 말어 둘일 수도 셋일 수도 있지 얼마든지 가거라 가면 바로 잊혀주마 보지마 보지마 뒤돌아도 보지마 미련 없이 떠나가거라 살다 보면 날 거야 후회하게 될 거야 네가 생각날 거야 엄청 그리울 거야 사랑은 영원해 그런 헛소리 말어 돌아서면 남남이 깨지 돌아서면 남남이 깨지 돌아서면 남남이 되지